잡지 못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린 채 돌이킬 수 없는 남이 되어 원점에 난 섰네. 이제는 그리워해도 안 되겠지. 아, 이제는 만나서도 안 되겠지. 가슴 속에 묻어둔 내 영원의 히로인. 그는 바로 잡지 못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린 채 돌이킬 수 없는 남이 되어 원점에 난 섰네. 다시는 그리워해도 안 되겠지. 아, 당신은 만나서도 안 되겠지. 가슴 깊이 묻어둔 내 영원의 히로인.